성경에는 4복음이 있지만 현실에는 하나의 복음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내가 복음. 이것이 복인지 독인지 알아보는 나이롱 크리스천을 위한 방송 내가 복음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셨는지요? 뭐야 이거? 소자요, 소자? 네. 아, 오늘은 카타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사가 끝나서 이제 특집 방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좀 다섯 명이서 오늘 모였고요. 예, 인사부터 하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프로 목사 양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혜자매. 슬라마솔의 남아사야 이지혜. 안녕하세요. 뭐라 씨부리 싼 거 맞으려고. 제가 방금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로 이상한 컨셉을 잡아왔어. 닉네임 지으라고. 닉네임. 닉네임을 지으라니까 뭐 인도네시아 말을 왜 해 지금. 닉네임 지어왔는데요. 제가 네. 다음 주에 할게요.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좀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에 꼭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 네, 안녕하세요. 교회 아빠 김이장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카페에는 바리스타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바지스타. 바지사장. 바지스타. 네. 바지사장. 네, 카타콤 바지스타. 네. 네, 신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바지사장이랑 네. 바리스타랑 합친 네. 거지. 신바지라고 불러주시죠. 신바지. 아니, 무슨 모질이 핫바지 같잖아. 닉네임 많아서 좋겠다. 부러워. 나 별명 되게 많아. 아니, 명함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신명환 쓰고 바지사장 이렇게 만든 거야. 명함에. 근데 아무도 장난으로 안 받아들여. 사실이니까. 어제 우리 그걸 했죠. 그 뭐죠? 어제 다이빙 벨. 네. 네. 첫 번째 카타콤 시네마 다이빙 벨을 했는데 19분이 오셨어요. 우리 빼고. 우리 기획 운영 빼고 19분이 오셨는데. 많이 오셨네요. 신도사님이 이제 오면은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40명을 원래는 좌석을 이제 해놨는데 19분이 오셨어요. 네. 근데 그 19분을 커버 해내기가 혼자서 아예 역부족이더라고요. 네. 엄청 역부족이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40명 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신도사님? 일단 4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네.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좌석은 40개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에 한 줄이 앉으면 뒷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어디 어떻게 봤어요? 저희 분포대에서 봤어요. 그 머리 사이사이로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그랬구나. 어쨌든 저기 바의자 10개 들어왔으니까 네. 한 30명까지는 될 것 같아요. 30명까지. 그럼 바의자에 앉으면 높으니까. 영화 볼 때는 아니 그리고 제가 커피숍을 8년 전에 하고 네. 8년 만에 잡아가졌으면 손이 안 익었으면 느려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원래 속도에 네. 원래 속도에 지금 몇 프로 정도? 지금은 약 한 8%. 8%? 말도 안 돼. 진짜. 아니야 진짜 옛날에 내가 한참 때는 안 보였어. 신부라네, 신부라. 손이 안 보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0%. 그러니까 몸 상태가 지금 100%까지 이제 올라오면 아니 내가 봤을 때 100%는 평생 못 올라갈 거야. 나는 늙어서 이제 안 되겠어. 한 뭐 50% 올라갈 거야. 아니 그리고 여기서 내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음향도 네. 해야 되고 뭐 카페 뭐 관리도 해야 되고 네. 커피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사표를 내는 걸로 네. 정리를. 아니 직원을 더 뽑아 주실 생각을 해야지 고생들을 하고 자를 생각부터 하면 어떡해요. 약간 보니까 그 느낌이 제가 좀 짠했어요. 이제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그 군종병 했을 때 생각이 이제 와서 짠해. 이제 와서 그 짠한 것도 이제 내 기억에 비추어서 아 내가 군종병 때 저랬지 하면서 그 짠함이 살짝 오더라고. 지금은 군종병 때의 양목사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양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아마 안 봤을 것 같은데 나는. 목사들이 군목들이 군종병들을 그렇게 짠하게 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남들은 지금 가서 박박 기고 있는데 니네들 여기서 따라와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이런 생활이 어디 있어? 한참 공사 많이 할 때는요. 네. 예, 정말 짠한 마음이 정말 넘쳐 흘렀거든요. 신도사 보면서. 네네네. 근데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네. 짠한 모습도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워지더라고. 디폴트가 짠한 상태야 지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사 한창 할 때, 그때 이제 저도 휴가하면서 계속 나와서 했을 때, 그때는 좀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뭐냐, 그러니까 어쨌든 해야 될 거고 계속 뭔가 눈에 이 뭐 벽돌도 생기고 벽도 생기고 뭐 목공도 되고 스튜디오도 생기고 이런 변화하는 과정을 계속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힘들어도 보람이 좀 있고 그랬는데 이제 막바지잖아요. 이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손대야 되고 앞으로의 운영을 생각을 하면은 더 디테일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카페 비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증 화재 보험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6주 동안 힘을 빼놔서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집중도 전환 이제 아 좀 쉬자 해도 되는데 이제 신도사님 같은 이제 현장에 있어야 되고 본인이 안 하면은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집중도를 올려야 되는 게 아마 가장 스트레스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몸이 힘든 것보다는. 저는 지금 그 침 맞고 다니잖아요. 침 맞으러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네. 뭘 했길래 허리가 이 지경이 됐냐고 네. 진짜로 네. 이게 무슨 허리 다 다친 게 아니고요 피로가 누적이 됐는데 풀어주질 않으니까 네. 무슨 근육이 상했대요 그래서 뭐 한 열흘 정도 침 맞으라고 그랬는데 네. 침 맞으러 갈 시간도 없어 지금 아. 그러니까 너무 지치니까 네. 아,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좀 좀비처럼 네.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그 정도 기분이에요, 그냥. 일단 휴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김 PD가 네. 공사 끝나면 휴가 주겠다고 한 3, 4일 쉬시라고. 네. 아마 그게 아마 내가 쉬어야 할 시기가 지난주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지난주였는데 풀타임으로 일을 했고 뭐 이번 주도 얄짤 없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개업식 하고 한 몇 주간은 못 쉬실 것 같은데. 끝났지. 그러니까 어떻게 쉬어? 일단 공사가 끝나면 그러니까 쉬는 이거 저거 김 PD가 저거는 그냥 그런 거 야불이야 야불이. 그냥 말만 저렇게 하는 거지. 멘트. 아니 아니요 쉬게 해드릴 거예요. 쉬게 해드릴 텐데 아직 보세요.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지가 맞는 거야. 지금 나는 완벽한 바지야 지금. 네 아무튼 아 눈물 없이 참 못 듣겠네요. 지금 약간 눈물이 좀 나와서. 저게 네. 악어의 눈물이란 악어의 눈물이야. 네, 아무튼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좀 말씀드렸고요. 아 오늘은 카타콤 특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카타콤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좀 도움 주신 분들 또 감사의 말씀도 또 전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공사 뭐 돈 얘기죠. 어찌 보면은 대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왜냐면 후원금을 보고. 네. 네, 보고 예 공사 보고도 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아 멤버십 저희 이제 카타콤 멤버십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이 장소를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채워가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관이나 여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은 것까지 좀 해서 오픈식 얘기도 좀 해야 되고 해서. 네. 한 요거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식이죠. 예, 카타콤 네네. 소식을 우리 본 에피소드 앞에 붙이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특집으로 호외로 좀 떼내서 네. 예,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안 오실 분들은 사실 이거를 들으실 필요가 없죠. 궁금할 수 있잖아. 네? 궁금할 수 있잖아. 왜? 듣지 말라는 건 뭐야. 그래도 들으시라고 해야지. 여기에 오실 일이 없으신 지금 분들은 지금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오고 싶게끔 얘기 오고 싶게끔 홍보를 하란 말이야. 이 사람아. 아니, 그 얘기를 나중에 해야지. 아이고 들어버렸네 이러고 서로 올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듣고 싶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게 저희 이제 이 공사 네. 하는 내내 도움 주신 분들이 좀 계시죠. 네, 와, 큰 도움 주셨죠. 많으시죠. 네. 우선 우리 인테리어. 그러니까 도움이 아니야 이건. 도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없으면 못했어. 그러니까 어시스트 도움이 아니지. 저는 그 인테리어를 주도해 주신 그 형제님을 네. 컨트롤 타워라고 부릅니다. 컨트롤 타워. 그렇죠. 없으면 안 돼. 네. 우리가 저희 뭐 왜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했는지는 지금 뭐 차차 말씀드릴 텐데. 네. 우리 우선 인테리어 총괄해 주셨던 네. 예, 이정재 실장님. 네. 네, 영화 배우시죠. 네. 어, 똑같아요. 예. 이정재 실장님께서 네. 암살에 나오신 어, 컨트롤 타워였죠. 네. 잠깐 바쁘시잖아요. 막 네네. 중국에서 사업도 네네.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네. 공사 기간 중간중간 중국에 들어가셨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때 딱 한국 같았어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는 재난 시에 대한민국을 보는 듯한 어쩔 줄 모르는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아 진짜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국가도 네. 컨트롤 타워가 한 7시간 정도 부재되면 네.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7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씩 비우니까 네. 아, 저는 정말 환장하는 거죠. 이게 네, 아 힘들었죠. 네. 네, 그만큼 거의 모든 걸 총괄해 주셨고 네, 네. 어, 아마 이정재 실장님이 안 계셨다면은 지금도 우리는 바닥을 깔고 있지 않을까. 바닥까지 못 왔어. 못 왔어. 벽돌. 벽돌. 아, 매지. 매지. 아, 그래서 정말 이제 정말 큰 도움,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도움이라기보다는 어시스트 수준이 아니고 이제 골을 넣어 주신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예. 거의 한 해트트릭 이상. 네, 네, 네. 그 제가 미국의 예배 사역자들하고 좀 사역을 해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써 주더라고요. 어, 너가 없었으면 우리 일 못했을 거다. 네네. 그런 메시지를. 아, 목사님한테요? 네, 그분들이? 옛날에, 네. 아. 여기서 깔때기가 나올 줄은 나는 상상도 못했어. 와 여기서 야. 내가 예전에 이정재 형님 같이 그렇게 예배인 도자들을 도왔지. 어쨌든 들어 나랑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아. 근데 굳이 지금 지혜 자매가 살려줬어 지금 깔때기를. 굳이 그렇게 들이대고 그래? 지혜가 착해. 착해. 왜냐면은 여기 중에 아까 잠깐 이실 듣고 그랬는데 여기 멤버 중에서 네. 목사님이 제일 잘해준대요. 어, 나한테 제일 잘해주셔. 아 진짜? 이 남자들 뭐야 도대체? 진짜 못된 남자들이야.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정재 형제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못 왔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셨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테리어 하면 뭐 평당 얼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됐냐면 평당 얼마가 아니고 본인이 정말 업자처럼 일을 다 해주셨는데 이제 밑에 하청 업자들 뭐 목공이며 뭐며 뭐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비용만 내고 본인한테는 가져가야 될 돈 하나도 안 가져갔어. 네. 네. 아니 하나도 안 가져간 거 말고요. 내면서 하셨어. 사비를 내면서. 털어서. 네. 어, 지금 사비 털어서 스튜디오 만들어주시고 어, 그리고 테이블 밖에. 지금 밖에 어, 3미터짜리 원목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네. 엄청 이뻐요. 네, 엄청 예쁜데 저것도 그냥 선물로 또 주시고 이거는 그냥 이게 보통은 이게 만약에 스튜디오나 카페가 아니라 네. 이게 학교였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정재 형제 네. 동상 세웁니다. 만들자. 네. 만들자 우리 앞에다가. 네, 그 정도로 정말 네. 예,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아직도 계속 얼마 전까지 와서 또 이제 쌓인물도 또 직접 다 해주시고. 네. 예. 그리고 뭐 어떤 금액적인 도움 외에 그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사라는 네. 게 그냥 또 돈만으로도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언제든지 선택을 잘못하면은 다 엎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네. 그 어떤 공사 노하우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전수해 주신 거거든요. 제가 아는 드럼 연주자가 있어요. 네. 뭐 성함을 밝히기엔 좀 그런데 네. 이야기하면 웬만한 그 가스펠 사역 하시는 분들은 다 알 만한 분인데 네. 본인 연습실을 만드셨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공사 거의 다 마치고 와서 사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오신 거야. 네. 그러면서 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다 마쳤대. 네. 인테리어 비용이 4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대. 우리보다 네. 공간이 작으니까. 네. 그 업자한테 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연습실이니까 네. 방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방음이 안 된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 4천만 원 완전히 홀라당 다 날라먹고 다시 했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진짜 경험이 많은 분들 딱 보면 어디가 뭐가 문제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장소 결정할 때부터 정재 형제 도움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더 큰 도움이기도 하고.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 우리 이정재 실장님께는 어, 우리 명예 멤버십을 평생 그렇죠. 예. 평생 네. 어, 그러니까 아. 재림시까지 예수님 재림시까지 어, 그러니까 거기 왜 멤버십 보면은 이제 만기 일자가 있잖아요. 네. 예수 재림식까지로 해가지고 어, 드리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앞으로 계속 너무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방송을 계속 해주시는 게 결국 도움이 되는 거다. 네.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어쨌든 앞으로도 그러니까 너무 도움 주셔가지고 어찌 보면은 뭐 그 가장 큰 도움을 주셨죠. 우리 그러니까 실질적인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네. 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제일 먼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어,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김영주 사장님. 네. 어, 미스터 주. 미스터 주. 네. 청소업체죠. 네, 네, 네. 네, 그 오픈 청소 그다음에 입주 청소 이러 하시는 네, 네, 네. 경기도와 서울 근지에서 예, 하시는 미스터 주 김영주 사장님 계시는데 네, 네. 어, 갑자기 쪽지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 청소랑 이런 거 해주 그 입주 청소 해주시겠다. 네, 네. 하고 저는 입주 청소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또 그게 아니었죠. 또 어, 중간에서 바닥 공사하다가 네.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네. 바닥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저분해진 건데 네. 이게 사람 손으로 안 닦여지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되게 난감한 상태였는데 이분이 그 아주 첨단 기계를 들고 와가지고 어, 그렇죠. 처음 보는 기계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주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 그 입주 청소뿐만 아니라 저 우리 입구 계단 있잖아요. 네, 네. 계단 청소며 네. 그 벽. 그러셨구나.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이게 공기 있잖아요. 이거 네. 뭐라고 그러죠? 이거 무슨 환경 호르몬 그 같은 거. 세집 증후군처럼 네, 네. 해가지고 공기 중에 떠도는 그 발암물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본드에서 나오고 네, 우리 네, 에폭시에서 네. 나오고 네. 이런 것들. 네. 네. 네. 그런 것들 또 듣도 보도 못한 첨단 장비로 다 싹 날려 보내 주셨죠. 그게 이제 막 환경 호르몬 수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다 측정해가지고 포름알데히드 네, 그런 네. 것들 이제 싹 다 빼주셨어요. 네, 그렇구나. 네. 아니 우리 그 미스터 주 사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고마운 건 뭐냐면요. 네. 저랑 저 혼자 있을 때 오신 적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네. 그 저희 화장실이 지하다 보니까 펌프로 물을 퍼 올려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장님 오셨을 때 물이 막힌 거예요, 이게. 역류돼가지고 화장실이 다 이렇게 막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 똥물을 똥물을 정말 손으로 다 퍼가지고 와. 빼주신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막 들고 날라 밖으로 빼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되게 죄송하고 뭐 돈을 지불하고 와서 도와주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막 네. 해주시니까 진짜 헌신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마운 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또 더 네.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천장 요 조색할 때 네네네 네. 우리 김용호 집사님 네 맞아 또 네. 오셔가지고 우리 기술자 한 명도 없어가지고 네네. 그거 페인트로 칠했으면은 하세월 걸릴 거를 에어리스 기계 본질로 또, 아, 역시 에어리스 기계가 좋네요. 네. 기계가 좋으니까 노가다 해보니까 기계빨이야. 사람 필요 없어. 사람 필요 없어. 장비빨이야. 네, 그래서 기계로 또 싹 다 해주셨고. 네. 그랬구나. 네.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정말 온 몸이 새까매질 정도로. 네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이제 그러면서 느낀 게 네. 이분들이 뭐랄까 너무 이거를 자기 일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까 과연. 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몇 명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명만의 뭐 우리가 또 주로 우리 교인들에게도 얘기하자면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를 어찌 보면. 네. 네. 그런데 정말 자기 일처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더니 이제 뭐 오히려 그 이 미스터 주 네. 네. 그 사장님 오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신앙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럴 때 방송 듣고 너무 힘이 돼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정재 형제가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다 사연이 있을 거래 이렇게. 그러니까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청취자들 중에 보면. 네. 그래서 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바닥 할 때며 또 청소할 때며 저희 또 카타콤 청년들. 네. 네. 와가지고 아 정말 네. 고생 많이 이게 되게 무식한 게 네. 그러니까 천정을 이렇게 뿜질을 할 때 네. 바닥으로 그걸 튀기 안 했으면은 우리가 그걸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천정을 하면서 페인트 바닥으로 다 튀긴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다 벗겨내야지 바닥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무식하게 또 우리 카타콤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아니라 그때는 교인들이 그냥 네, 네. 다 진짜 집사님들이랑 바닥에 앉아가지고 네. 예배 대신 했지. 네, 예배 근데, 대신해.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더라. 근데 가끔씩 제가 이제 일을 보다가 네. 오후나 이렇게 카타콤 와 보면 네. 문을 딱 들어서면 항상 공사 초창기에는 어느 구석인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바닥을 작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들이 보였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진짜로. 네. 멘트 훈훈하다. 네. 뭐지? 그렇게 받아야겠어. 그 훈훈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어쨌든 많은 분들 오셨었어요. 네. 네. 많은 분들 오셔서 다 뭐 청소도 도와주시고 철거할 네. 때 또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네. 뭐 또 우리 또 물난리 났을 때 와서 도와주셨던 분들 뭐 주마등 같이 다 지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우리가 막 직접 몸으로 다 때웠잖아. 맨땅에 헤딩. 그런데 어떤 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잘 무난하게 했으면 돼.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거야.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그 뿜칠하는 거 네. 이거는 정재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자기가 그 주일날 왔으면 그렇죠. 그걸 아니까 바닥에 다 깔으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네. 굳이 안 밀어도 되고 네. 안 벗겨내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벗겨냈잖아요. 막 그 사진 흘러. 올리고 이랬잖아. 네. 그랬더니 그 미스터주 형제 와가지고 사장님 와가지고 보더니 아 이거 기계만 이거. 있었으면 두 시간이면 끝나는 건데 기계로 아, 기계빨이야 이게 노가다가 두 시간이면 하는 거를 한두 시간이면 붙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기대가 기계 가지고 했으면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일인데 그거 긁고 있는 거 보고 자기가 너무 안쓰럽다고. 자 여기서 이 일들이 네. 의미가 없지 않았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찝어드리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찝어보세요. 공사일기를 올렸었죠. 네네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저희가 공사 일기를 올리면서 그러네. 후원금이 폭발적으로 공사 일기를 올리면서 보통 후원금의 한 5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총 6주 동안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렇죠. 올라왔습니다. 예,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바닥을 처리했습니다. 미스터주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으면 안 왔지. 부절절했어. 공사 얘기가 진짜 부절절하더라. 네. 그래서 그래서 얘기 안 한 거야. 네. 그래서 기계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안 한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물걸레로 닦으려고 하셨구나. 방바닥 집에 방바닥 닦듯이. 네. 어쨌든 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좀 네. 말씀드리고 또 또 오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네. 현장에 바쁘셔서 또 생업이 있으시고 또 멀리 계시고 해서 못 오신 분들 계셨지만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재작년이죠 이제 네. 2013년 12월 19일 이때 첫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부터 지금 1년 9개월 동안 네. 여태까지 약 제가 다 세봤어요. 요번에 통장 그 후원 통장 후원금, 까가지고 네. 몇 분이 여태까지 도와주셨는지를 그러니까 네. 중복으로 되신 분들 빼고 네. 그 숫자만 인원만 다 체크했을 때 약 100여 분 네. 정확히 한 100여 분이 네. 여태까지 그게 적던 많던 후원을 해주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은 지금 우리 여기에 이렇게 녹음하고 있지 않는다. 네,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뭐 만 원이 되셨건 형편에 맞게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페이팔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뭐 팟빵에 팟으로 그 무슨 팟 이렇게 보내주는 네. 거 있어요. 팟 후원, 네, 팟 후원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100여 분 되시더라고요. 다 해보니까 결국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생업이 있고, 네. 두 분은 이제 곧 생업이 없어지실 거고 백수고 나는 이미 없어졌지. 네.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그 이랜드 잘리시고 얘기해도 돼? 네? 잘릴 예정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야? 뭐 사실인데요. 뭐. 아, 얘기하지 마. 이랜드 얘기하지 마. 아니 왜 이제 잘리고 나면 당당하게 깔 수 있는데 잘렸다고 깔. 그 제가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제 죄송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도와줘서 죄송하다. 네. 아까도 오다가 제가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사했는데 자기가 못 와서 한 번도 못 와서 죄송하다고. 네.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분이죠. 방송만 네. 듣고 네, 네, 그렇다 네. 그러면서 죄송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죄송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공사 얘기를 올리면서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올려서 물론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공사 얘기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콘텐츠로서의 활용. 그리고 또 저희 스스로 이 공사 과정을 좀 콘텐츠로 남기고 싶은 기록으로. 네,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고 네. 또 세 번째는 그러니까 후원 몰라서 후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리는 차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뭐 페이스북이나 팟빵을 통해 가지고 뭐 카페에다가 이 공사 일기를 올림으로써 약간 짐을 지어드린 부담을 안겨드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렇죠. 뭐 이렇게 개성교회에서 우리 네. 건축한다. 네네네. 뭐 작정 헌금, 건축 헌금 뭐. 네. 약간 그렇게 그런 느낌.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항상 밑에다가 PS 해가지고 은행 후원 계좌 후원 계좌를 달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두 가지 마음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면서도 아 이게 부담으로 가면 어떨까. 또 하나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되면서 네. 어떤 마음이 더 컸나요?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으니까 올렸죠. 아니 아니 아니 부담도 컸었어요 사실은 네. 사실은 부담도 컸었어요 왜 그래서 근데 부담이 컸지만 이렇게 통장에 후원금이 쌓일 때마다 흐뭇함은 감출 수가 없더라 흐뭇함은 아 예 뭐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있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은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주 네. 앞으로 부담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오셔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일 없으시면은 여기 오셔서 한 번이라도 방문해 주셔서 네. 차 한 잔 팔아 주셔도 되고 네. 네. 여기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마다 와서 네. 뭐 오시고 또 여기 뭐 책들도 또 많이 비치해 놓을 테니까요. 네. 또 시간 내서 공부도 하시고 네. 네. 이게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여기 한 번이라도 이용해 주시면 네. 이용해 주시는 게 결국 우리한테 큰 도움이 네. 되니까 부담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많은 걸 또 얻어 가실 수도 있고 네. 방송 외에 우리가 이제 특강이라든지 좀 이따 이제 방송 후반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네. 그런 기회들이나 이제 참여하실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너무 부담 뭐 공사를 못 도와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은 전혀 가지실 필요 없고 이제 앞으로 네. 참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이 후원자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제가 한 가지 좀 그 공지라기보다 이제 좀 광고를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후원해 주신 분들 중에 이제 좀 정말 죄송할 정도로 큰 액수를 보내주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좀 감사하다는 좀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싶고 선물도 네.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전혀 모르겠어요. 연락처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름밖에는 안 남겨놓으신 분들 뭐 심지어 이름도 안 남기신 익명으로 분들도, 네, 익명으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좀 소재 파악을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주소도 알면 좀 보내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몇 분 좀 호명을 해드리면은 이분들 방송 혹시 들으시면은 저 뭐 페이스북도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그 카페도 괜찮고. 카페도 네. 괜찮고 저희 공식 대표 전화. 네. 예, 저희 카타콤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좀 연락처랑 그 주소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우선 유승우님 이분은 카페도 가입이 돼 있으시거든요. 네. 그 닉네임이 젊은 호주 젊은 집사. 예, 호주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저 이분 알 것 같은데 한번 제 연락한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리고 오병원님. 네. 그다음에 소병일님. 그리고 네네. 피화석 이분은 목사님 아시는 우리 피딱지. 네, 예. 그리고 네. 저거 페이스북 친구인데. 아 그러세요? 그럼 네. 여기는 한번 목사님이 연락처 좀 받아주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김인수님, 임정식님. 까마귀 뭐 아니에요 이분? 우리 그 카페 닉네임에.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카페에 가입하셨어도. 네네. 저희가 연락처를 남기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호명 그리고 박재홍님, 최인영님 이렇게 이분들은 저희가 연락처가 없어서 네. 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감사의 말씀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네.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 이분들만 후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아 그분들은 저희가 연락처를 네. 다 네. 알고 땄죠. 네. 네. 가지고 있는데 네. 연락처가 없으신 분들만 네. 없으신 분들만 호명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공식 메일 네. 대표 메일로 그 katacom.kr@gmail.com 여기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내복당 카페에 저 네. 카페지가 저로 돼 있으니까 저한테 네.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또는 저희 070 저희 번호가 있죠 이제 네, 카타콤 전화번호가 있죠 네, 네. 카타콤 전화번호 070-8884-0416 예 네, 그래서 네. 요걸 여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연락을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호가 0416. 네. 세월호. 네. 4월 16일. 네. 네, 4월 16일.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네요. 네. 8884 0416. 그 앞에 국 앞에 국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도 외우기 쉬운 거 같아요. 네. 8884에 네. 0416. 네, 4월 16일. 네, 이렇게 하시면은 네, 외우기는 쉬우실 거고요. 그래서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아 그리고 미국에서 보내지 주신 분 계세요. 예전에. 네. 첨부를 보내주셨어요. 첨부. 그래서 그분 전혀 이분은 알 수가 없어요. 영어도 영어 이름이고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혹시 듣고 계신다면은 네. 어 그래서 연락을 꼭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어 이제 카타콤 공사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후원금으로 또 제 또 공사를 다 했고 네. 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우리 공사 내역을 좀 정확하게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카페나 네. 이런 데 올려드리고 네. 네. 일단 대략적인 것만 왜냐면 그거를 너무 디테일한 숫자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방송 시간이 어, 좀 어, 좁을, 어, 짧을 것 같고요. 그보다도 네. 이 업자가가 노출이 되면 아 그렇구나. 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곤란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어,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증금이 여기가 2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네. 보증금 2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철거, 목공, 전기, 설비, 바닥 그 다음에 페인트, 벽돌, 영상, 소방, 음향, 가구 어, 카페, 에어컨, 스튜디오 어, 이런 집기들 다 포함해서 네. 저희가 여기가 임대평수가 60평이죠 63평 63평 전용면적이죠 네. 네. 전용면적은 더 작죠 네, 40평. 임대평수가 63평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임대평수로 계산하면은 지금 어, 총 들어간 여태까지 지금까지 지출된 게 6,500만 네.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평당 거의 100만 원꼴로 네, 그렇죠. 한 거고 근데 네. 사실은 이런 집기나 음향 영상은 인테리어에 안 넣거든요. 네. 영상 음향 안 들어가요. 가구도 안 들어가요. 네, 다 그, 가구도 그 전까지 안 들어가요. 딱 목공, 전기, 바닥 설비까지 해 가지고 네, 네. 인테리어 비용인데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네. 한 평당 50에서 60에 했다. 정말 싸겠다. 그렇죠. 네, 그냥 거의 네,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안 그렇죠. 네. 우리 실장님 덕에.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시는 분들은 네. 너무 예쁘다고. 네. 네. 아, 뭐 진짜 잘했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인 가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 우리 철거 비용. 우리 기존에 여기가 PC방이었잖아요. 네, 네. 어, 정말. 정말 저는 다 뜯어내고 싶었는데 아직도 한이 됩니다. 몇 군데는 사실 아직도 예. 김 PD가 다 뜯었으면 이 가격에 못했어요. 그나마 말려가지고 네. 어, 이 가격 저는 다 뜯고 싶었다는 거 네. 그런데 어쨌든 철거 비용이 350만 원이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목공이 600만 원 네. 네. 그 다음에 전기가 550만 원 네. 그 다음에 설비가 380만 원 어, 바닥 공사가 250만 원 들어갔는데 네. 사실 여기에 인건비 200만 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400 이상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직접 이제 해서 네. 청년들이랑 또 우리 내복 단원들이 도움 주셔가지고 네. 예, 250에 끊었죠. 200만 원 정도 아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도 150만 원. 페인트도 네. 결국은 재료비밖에 안 돼요. 재료비만 들어간 네. 거죠. 예. 네. 조색 작업. 네. 네. 그다음에 벽돌도 우리 벽이죠 벽. 네. 벽돌 작업도 400만 원인데 벽돌 깎는 거 생각하면 어 진짜. 이것도 꽤 줄였어요. 네, 꽤 줄였고. 벽돌은 그 40년 동안 매지 작업을 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매지의 장인께서 오셔서 네. 이틀만에 네, 이틀만에 예. 아니 근데 그 벽돌 붙이기 좋도록 우리가 다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돌 그렇죠. 옆에를 다 깎는 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영상 아 저희 또 영상 기가 막힌데 네. 여기가 500만 원 정도 네. 지출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소방 450만 아, 이게 진짜 소방이 정말 뼈가 아픕니다. 제가 신호사를 울렸죠. 소방 네. 때문에 머리 면적에 한 10%를 잃었죠. 10% 정도를 제가 잃었죠. 네. 어,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모발 11조를 드렸어요. 네, 모발에 11조를 드리고 소방을 했죠. 네, 정말. 그 다음에 음향이 네. 350만 원. 네. 네, 그 다음에 가구가 약 400만 원. 야, 음향이 네. 진짜 안 들어갔다. 네. 네. 그다음에 카페. 저희 카페 차리는 데한 또 400만 원. 네. 그다음에 에어컨 300만 원. 네. 우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스튜디오가 500만 원 정도. 네,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바웃이에요. 이게 어바웃으로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 근데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네. 네. 네. 다 완성은 네. 아니지만 일단 부족한 거는 천천히 저희가 네. 이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나는 걸로 천천히 좀 메꿔가거나 네. 좀 부족한 것들을 좀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금 부족한 게 이제 뭐 캠코더도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사실 네. 지금 오늘도 아마 음질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네. 지금 컨덴서 마이크가 좀 필요해서 네. 그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 드럼이 하나 필요하고 뭐 베이스 앰프 뭐 강의용 우리 이제 강좌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화이트보드도 하나 필요할 네네네.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카페 집기라든지 뭐 그 책꽂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네. 좀 자잘한 것들이 이제 좀 남았는데 네. 이런 거 혹시라도 네. 제가 부담을 절대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정말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아니, 여기 네. 원고에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원고에 500만 원 더 필요. 제가 보고 있는 건가?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 이게 지금 실은 후원금만으로 우리가 다 이 공사를 못했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거의 우리 저희 목사님 네. 그다음에 저 네. 신도사님 네. 이렇게 셋이서 아니 내가 돈이 어딨냐 나는 돈 꼬은 거야 아 그러세요? 저도 꼬았어요 그나마 끌어왔는데 저는 제 돈이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끌어올 데도 없어 네. 사실 저기 한 저희가 후원금을 다 합쳐서 지금 저희가 총 8,500만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네. 그 중에 후원금은 사실 한 반 정도 됐죠 한 4천만 원 정도가 안 되는구나 네. 3,500 정도가 네. 됐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저희 셋이서 이제 론을 네, 했죠. 예. 네. 론에서 론. 네. 네. 론을 좀 해가지고. 네. 형님 이게... 론, 엄마 론, 뭐 누나 론. 직계론. 아 직계론. 네. 직계론. 직계론으로 좀 뭐 저기 은행이나 뭐 제2 금융권 이런 데서 빌린 거 아닙니다. 네네. 네. 직계론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좀 빨리 갚아야죠. 네. 네. 갚을 돈이고. 네. 근데 이제 아직 조금 이제 부족한 것들을 이제 더 좀 하기가 네. 이제 부담이 돼서 네, 네. 이제 천천히 좀 채워가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멤버십. 네. 드디어 네. 가장 중요한 네. 거죠. 네. 원래 이제 협동조합 그림으로 가려다가 미끄러지고. 네. 뭐 미끄러졌다기보다는 요게 그 뼈대죠 뼈대. 앞으로 나중에 이제 이게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면 네네. 뭐 조합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뭐 조합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로는 카타콤이라는 요 자체가 사실 좀 힘들어요. 한 10년 걸릴까? 일단 해보고 네. 해보고 돌려보고. 네. 그러니까 좋은 모델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모델이고 제가 볼 때 아주 성경적인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인프라가 너무 작아서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네. 조합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적이다. 네. 네. 왜냐하면 뭔가 생산을 했으면 소비가 돼야 되는데 이 소비자가 너무, 없어요. 너무 네. 적은 거죠. 네. 그보다도 시장은 있는데 네. 목사님이 자꾸 이제 김용민 PD랑 어울리고 네. 자꾸 뭐 이렇게 돌 막 이쪽으로 막 찔러보고 네. 자꾸 건드리지 말아야 될 쪽을 건드려서 그래. 근데 아니요. 우리 보수잖아. 애국 보수잖아. 근데 어차피 카타콤 콘텐츠 자체가 네. 그 시장에 진입이 안 돼요. 뭐 규비 이런데 뭐 아니면 갓피비 뭐 이런데 그런 컨셉으로 가야 그 시장 진입이 아니 아니 평상시에는 삐처리도 안 하더니 공개 방송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삐처리를 해? 이거 내보내려구나.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멤버십을 이제 이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부터 멤버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네, 카타콤 멤버십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멤버십은 이제 월 1만 원입니다. 네. 월 1만 원. 네. 네,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하면 이제 혜택이 있죠. 네. 혜택을 그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 네.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 혜택이 너무 이거는 정말 누군 땅 파서 장사하나? 일단 들어보고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렇게 오케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제가 볼 때는 이 혜택을 보면 네. 이미 땅을 팠다 네. 아주 깊이 팠다 네 일단은 카타콤 카페 메뉴가 할인이 됩니다 여기 네. 오시면은 네. 카페 메뉴가 할인이 되고 네. 그 전에 이제 월 만 원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네. 한 달 동안 커피 네 잔이 무료로 나갑니다. 한 달에 만 원. 네. 만 원 안에서. 만 원, 그러니까 만 원으로 네. 이제 가입을 하시면. 만 원 안에서도 아니고 만 원으로 네. 회원 가입을 하면은 네. 한 달에 4잔까지는 무료. 음료 4잔이 네. 무료라고요. 어, 캐러멜 마끼아또 이런 거. 우리가 건데요? 지금 아메리카노가 3,000원인데 다 다. 그란데 사이즈 다요? 다. 다. 카페 모카 4,500원짜리도 지금 만원에 4잔이면 2,500원이잖아. 나한테 가까이 오면서 얘기해 부담스럽게. 2,500원. 4,500원짜리는 2,500원에 주겠다고. 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어쨌든 네. 뭐 사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서 잡아봤어요. 어, 우리 바지가 만들 테니까 바지스타가 만들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호구스타로 해주세요. 호구. 그래서 이제 어, 멤버십을 가입하시고 카타콤에 4번 월 4회 방문하시면 네. 어, 4잔이 무료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뭐 2부터도 일단 이득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어, 참고로 절대로 2월은 안 됩니다. 아, 2월 안 됩니다. 2월 안 됩니다. 2월 안 됩니다. 네. 예, 월 만 원에 이제 커피 네 잔 이미 이득을 보고 들어가신다는 거. 대이득. 네. 네. 핵이득. 핵이득. 핵이득. 그다음에 또 그와 별도로 이제 더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베이글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식사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네. 메뉴 할인이 있다는 거. 네. 기본적으로 차 종류는 다 500원씩은 되는 네, 것 같아요. 500원씩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있을 카타콤 특강, 뭐 예를 들어서 심심 상담소, 네. 김덕희 교수님, 김윤정 실장님 여기서 이제 어, 네, 강의라든지 네. 또 우리 여태까지 모셨던 분들 네. 강의, 그다음에 특강. 우리 김용민 PD도 또 특강 하기로 했죠.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이제 특강이 있을 때 카타콤 네. 특강. 저도 할게요, 저도. 네, 뭐 목사님 복음의 사람 되기, 예배의 네. 사람 되기도 있고, 그래서 네. 그 특강 같은 거를 최소한 20%에서 30% 정도는 이제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5,000원에서 만 원 정도는 또 해당 할인 폭이 네. 할인 폭이 그 정도 되지 네. 않을까. 네. 예,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카타콤 몰이 생길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광고 사실 우리 라디오에서 광고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리가 있고 광고보다는 제휴로 가서 뭐 우리 예전에 아싸리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저희 또 우리 콩 이야기라고 또 새롭게 이제 저희 그 들어오나요? 유기농 콩, 유기농 콩 제품들, 예, 된장, 좋은, 고추장 이런 거, 네, 장류, 장류, 그 뭐 미숫가루, 그 다음에 다 농수산이랑 되나 이렇게? 네? 왜 그런 컨셉을 제가 잡았냐면은 늘 뭔가 먹어야 되는 소비가 있어야 되는 걸로 잡아야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품, 예, 보편적인 걸 잡아야 돼서 네네. 그리고 뭐 목사님 CD라든지 또 우리 또 책, 네. 뭐 그런 것들 이제 어, 카타콤 몰에서 파는 그 그리고 상품들. 또 우리 뭐 머그컵이라든지 네. 에코백이라든지 예. 오, 그런 거 괜찮겠다. 박근혜 티셔츠. 네. 어, 그렇지. 박근혜 티셔츠. 네, 그런 실 보지 못한. 네. 그리고요, 우리 그 커피가 오셔서 마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아, 커피 그렇죠. 원두 같은 것들도 파는. 네. 저희 특별 블렌딩이요. 카타콤 블렌딩으로 저희가 직접 그 커피 공장과 계약을 해서 네. 일주일, 그러니까 볶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것.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아까 마신 게 카타콤 블렌딩. 네, 네, 네. 그래요? 일주일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신성해요. 그래서 네. 맛이 확실히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원두도 저희가 또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우리 물품 같은 거 우리 몰에서 네. 판매하는 것도 기본 추가 할인을 드린다는 거. 네. 네. 네. 만 원에. 네, 만 원에 아이고야. 다. 멤버십이면은 누구나 다. 아이고야. 네. 그다음에 네. 카타콤 유로 콘텐츠가 이제 또 생길 예정인데 그것도 네. 추가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멤버십만을 위한 콘텐츠도 좀 만들 예정이에요. 우리 네.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만들 생각이고. 네. 어, 그다음에 카타콤 캠프나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어, 선착순이나 이런 그런 먼저 기회를 우선권. 드리는 거, 우선권 네. 네. 네, 제공해 드리고 멤버십 쿼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우리 협찬 물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벤트.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방송 사연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드리는 왜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멤버십으로 가입하신 분들 우선권으로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책도 있고 뭐 네, 많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파트너 업체랑 제휴 업체가 있잖아요. 네. 뭐 거기에 이제 또 할인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필름 포럼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뭐 이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어, 저희 제휴 극장이 있죠. 네. 작은 영화관 필름 포럼 네. 신촌에 있는 영화관인데요. 네. 네. 주로 이제 예술 영화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영되고 있는 예, 영화관입니다. 네. 네. 저희가 제휴를 맺어서 작년까지는 부정기적으로 이제 어떤 행사가 있거나 네. 좋은 영화들이 만약 있을 경우에 네. 저희가 뭐 거기서 뭐 시사회를 하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네. 네. 이제 멤버십이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정식으로 제휴를 맺고 네. 카타콤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그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화들을 상시 할인받을 수 있는 네. 예, 그런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플라스틱 카드로는 안 만들고요. 네. 그 모바일 모바일 카드로 발행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 얼굴이랑 아 진짜요? 네, 본인 얼굴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트코 카드다. 네.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거를 들고 가서 네. 필름 포럼에다 딱 보여주면은 우리는 얼마 정도 할인돼요 그러면? 네, 협의 중인데요. 협의 중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표가 한 장당 뭐 8,000원이다. 네. 네. 그러면 카타콤 멤버십 회원 카드를 보여드리면 뭐 6,000원에 이렇게 볼 수 있다든지. 어. 네. 자세한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협의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우리 음향했잖아요. 네. 네. 제가 대학 시절부터 제가 89학번이니까. 네. 네. 대학 시절부터 제가 알던 그 음향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네, 네. 낙원상가의 세종수제악기라고. 네. 네. 거기에 이제 주로 기타를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교회에 악 관련한 그 예를 들면 교회 찬양팀 악기들 있잖아요. 네, 네. 뭐 요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 그래서 그 이번에도 우리가 상당히 싼 금액에 네. 완전히 업자 가격에 네. 그 업자들끼리 좀 이렇게 싸잖아요. 네. 그 가격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장로님 고마워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서로 좋잖아요. 네, 네, 악기를 네. 필요하신 분들 더 좋은 거를 싸게 살 수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종수제 악기 우리 통해서 또 연결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휴 업체들도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네. 뭐 네. 미스터주도 그렇고 네. 뭐 청소 업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방송 들으시다가 어떤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네. 뭔가 네.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냐면은 카타콤하고 제휴를 해서 네. 저희가 방송에도 계속 언급해드리고 네. 이렇게 제휴로 그래서 네. 카타콤 내복 단원들이 방문했을 때는 뭐 할인을 원할 네. 해줄 수 있으시다. 네. 뭐 음식점도 괜찮아요. 네.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가 협의해서 또 계속 업데이트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도 있잖아요. 휴먼 인테리어. 아 그렇죠. 휴먼 우리 이정재 실장님. 네. 우리 이정재 실장님 휴먼 인테리어는요. 교회는 안 받습니다. 교회 이분이 교회 인테리어 하시면은 간이랑 쓰레기를 다 뺏어 주시니까 너무 옆에서 보면 민망해. 네. 교회를 제외하고 네. 그래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정재 형님께서 그 네. 우리 시장님께서. 네. 공사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 공사를 이제 원가나 네. 원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하늘의 보라가 많이 쌓일 거야. 이 실장 뭐 하늘의 보아 뭐 이 집사 하늘의 보아가 많이 쌓일 거야. 뭐 이런 식 하늘의 네. 복이 많이 쌓일 거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샀고 그래서 이제 다 쌓으셨대요. 일생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쌓으셔서 더 이상 이제 안 쌓으셔도 카타콤 공사를 마지막으로. 아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했죠. 왜 안 했어? 했잖아. 마지막에 했잖아. 마지막에 이제 농담조로 했죠. 농담조로 했죠. 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휴먼 인테리어인가요? 네네. 예, 휴먼 인테리어. 예, 여기도 뭐 연락 주시면은 네. 예, 잘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카타콤 멤버십 혜택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게 다 네. 월 만 원에 받는 혜택이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이 모든 근데, 혜택이 이 모든 혜택이 한돈 만 원에 근데 이거 약간 느낌이 약간 9,900원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 그래, 9,900원으로 하자. 자 들어갑니다. 현금 시 만 원이고요. 아 네. 네. 카드 결제 시 11,000원입니다. 진짜? 붙어야지 부가세. 진짜? 그럼. 치사하다. 아 그러면 현금도 11,000원 받을게요. 그래도 네. 되겠다. 11,000원으로 통해. 지혜자매의 한마디 때문에 1,000원이 더 올랐어요, 여러분. 네. 네. 왜냐면 또 이거 저희가 또 탈세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11,000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어차피 내야 돼요. 어차피 내야 될 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모든 혜택이 네. 월 만 원인데 네. 여기에 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만해. 방법을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네. 이게 월이 아닌 연간으로 하게 되면은 네. 얼마예요? 이렇게 연으로 하면은 12만 원. 여기에 2만 원 디스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연 10만 원에. 그러면은 연간 회원권 한 다음에 10개월 할부 해도 돼요? 안 그럼 그건 월이잖아. 그게 월이잖아. 저 사람 치밀한데? 아무튼 목도리장 아십만원은 너무 비싸서. 네? 아니에요. 어 일단 뭐 만원 그러니까 목돈이 지출액이 좀 아쉬우신 분들은, 분들은 예 월로 하시면 되면 되고 예 어쨌든 그래서 어 이렇게 저희가 멤버십을 가동한다는 거 사실 이게 후원의 느낌이 강합니다 아직도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네. 왜 우리가 멤버십을 하려고 하냐면 네. 실은 이제 우리가 고정 지출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뭘 이걸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벌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장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실은. 네. 네. 뭐 장소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이며 여러 네. 가지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이 약 저희가 대충 계산해도 월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네, 필요해요. 600, 네. 네. 그런데 이제 월 만 원, 500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멤버십 한 500명을 일단은 목표로 네.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네. 또 수익도 생길 거고 그런 거 하면은 네. 그래도 최소 500만 원 그래도 최소 500명은 있어야 네.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 그래도 그렇죠. 예. 그래도 인건비는 한 명밖에 안 돼요. 네. 신도사님 인건비밖에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 녹음하시는 분들 제가 하루에 13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 시급으로 월 5,500원 받으면서 여기서 몸빵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신도사님을 갈아 넣어서 네. 혜택을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거야. 아, 네. 그래서 저희 미랄이죠, 미랄. 네. 네. 예, 그래서 저희 그 내가 보금이다 또는 이제 별의별 사담소 이제 만드시는 분들은 사실 뭐 출연료 전혀 없이 그냥 그렇죠, 하는 네. 거죠. 예. 출연료가 뭐예요? 네. 다 지금 자기 지갑 털판인데.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으로 좀 유지를 실은 네. 우리도 가입해야 돼. 그렇죠. 우리도 가입해야 돼. 저희도 제가 와서 신호사님한테 커피 한 잔 좀 주세요 이랬거든요. 아, 돈을 받더라고.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아, 나 진짜 좀 그런 게 있다. 살짝 좀 서운해? 살짝 서운했어. 살짝 서운했어 진짜. 저희가 진짜. 원칙을 정한 게 있어요. 네. 여기 방송 녹음하는 패널들도 네. 녹음하는 날만 음료 그것도 한 잔이야 그것도. 예, 한 잔. 아메리카 기준. 우리 출연료야. 네. 우리 출연료는 옛다 한 잔 이거고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저희 다 돈 내고 사 먹기로 네. 했습니다. 네. 신도사님도 안 드실 건가요? 저요? 네, 만들면서. 야, 그렇게 해야 그걸 감시해야 돼요 우리가. 5,580원에 일을 하는데 커피 정도 먹게 해주라 좀. 그걸 감시해야 그래, 돼요. 해줍시다. 네.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500명 정도 후원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 방송 청취자가 한 12,000명 정도? 네. 13,000명? 그 정도 되거든요. 네. 뭐 중복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예, 뭐 모르고 지웠다가. 네. 예, 이제 그런 경우 빼면은 그래도 만 명은 좀 넘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3%를 300명 잡았다가. 네. 아, 이제는 언제까지 3%를. 목사님의 영향이 네. 너무 야박해. 2% 오르지 않았을까 해서. 5% 정도. 나는 예. 그 이럴 때 그 템프로가 그리워. 템프로가. 네, 그래서 한 만 명 중에 한 500명만 월 만 원 후원자가 있으면은 저희가 돌아갈 수 있겠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닉네임을 바꿔야겠다. 그럼. 템프로로. 네, 다시. 템프로로 바꿔야겠다. 네. 템프로가 되는 그날. 그래요. 우리 이제 카타콤의 유지를 위해서 목사님 희생하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최소 1차 목표죠. 네. 뭐 여기서 뭐 인원이 더 충원이 되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르바이트생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네.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우선은 유지가 되는 게 일단 한 500명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네. 어떤 일종의 거룩한 부담감을 좀 남겨드리면서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카페 운영을 지금 신도사 혼자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날라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녹음 준비하랴. 네. 녹음하다가 나가서 커피 만들고. 손님 오시면 커피 네. 타야 되고 이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좀 전에 회의 잠깐 했잖아요. 네. 네. 녹음 중에 만약에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중단해야죠. 네, 녹음 중단합니다. 매출이 중요하지. 녹음이 뭐 중요해. 아, 지금 누구 오시지 않았어요? 누구 오셨어요? 그러니까 커피 아직 안 드시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신도사 커피, 나갑니다. 네, 제가 나갈게요. 손 들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나갑니다. 저희가 네. 이제 녹음을 하다가 네. 손님이 들어온다. 네. 네. 올 수도. 이라싸이 마세. 이라싸이 마세. 아니야. 우리 다 같이 동시에 동시에 손님이 들어오면은 너무 하다가 너무 상관없어. 이라싸이 마세. 그래서 다 나가서 인사 뵙고 네. 인사드리고 네. 카운터로 만들고 네. 네. 저희가 그거 만들어야 돼요. 네. 방문자는 카운터로 네. 네. 네. 그거 만들어서 바로 동선을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카운터로 그렇죠. 해서 메뉴 받고 커피 갈고 글라인더 갈고 네. 해가지고 네. 네. 네. 대접해드리고 네. 다시 이제 착석하시고 확인하고 착석하시는 거 확인하고 입장 다시 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녹음 버튼 누르는 걸로 그러니까 네. 그 꼴이 꼴보기 싫으면 네. 우리가 빨리 500명 하고 해가지고 아니야 빨리 알바라도 쓰고 그 꼴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중간에만 올 것 같아 네 아무튼 네.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아 어디까지 얘기했지 내가 아씨 떠들면 항상 좋죠 호원자. 너무 신났지 네? 후원자 500명 후원자까지 얘기했죠 네네 어 그래서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방이 끝까지 속을 새기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나와야지 빨리 카드 포스기도 계약하고 네.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10월 아마 한 둘째 주 정도 돼야 카드 결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당분간은 만약에 방문을 하시려고 하면은 네. 빳빳한 현금 꾸겨줘도 됩니다. 네. 뭐 묻어 있어도 네. 됩니다. 아무튼 네네. 현금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닦을게요. 네. 네. 자 그리고 저희 오픈식 얘기 해야죠. 네. 그랜드 오픈. 그랜드 오픈. 네. 오픈식은 하늘이 열리는 날에 합니다. 아. 지하에서 지하 무덤에서 지하 무덤에서 굳이 하늘이 열리는 날에 오픈식을 하겠다. 네. 저희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갈 날을 기약하면서 10월 3일입니다. 네네. 10월 3일 토요일. 토요일. 네. 네. 오픈식을 합니다. 몇 시에 열어요, 문? 11시에 오픈하고요. 네. 저희가 뭐 오픈식 세레모니가 뭐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니고 커팅식 네. 안 하나요? 중간에 저희가 좀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네. 일단 11시부터 오픈은 하고요. 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11시부터 아마 한 7시 8시까지 쭉 진행 하루 종일 네, 네. 네. 영업이 계속 되는 거죠? 예, 영업이 네.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저희 패널들 다 와 있을 것 같고 그때 네. 인사드리고 그리고 6시에는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네. 이거 특집 말고 그 정규 방송으로 네. 네. 예. 그래서 그것도 뭐 구경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오픈식 날 오시면은 저희가 또 특전이 또 있습니다. 그랜드 오픈엔 또 특전이 있어야죠. 네, 네. 기념품? 예, 네, 기념품이 있습니다. 맞췄어. 네, 근데 그 기념품이 네. 멤버십을 가입하시는 분들 그것도 연간 연간 연간이요 연간한테만 주는 거예요 기념품이 월간보다 비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하지만 그날 오프신나 오셔서 연간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네. 그럼 그날 말고 네. 추후에 연간을 가입하면 그건 못 받아요? 그게 한정이 있습니다 한정 한정판. 수량 한정 한정판, 네. 한정판. 저희가 선착순이네 네, 100개 오, 네, 100개의 네. 선착순이어서 현장에 오셔서 오픈식 이후로 네. 현장에 오셔서 연간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는 네. 선물 네. 네, 소진식까지 네. 네, 나가고요. 뭐지? 네, 이렇게 저희 오픈식 날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떡도 있습니다. 네. 떡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그 오픈식 날 3시 정도에 네. 세레모니를 좀 할 예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사랑의 교회 그 입당식 입당 예배 때 동영상을 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그걸 좀 패러디해 보면 어떨까? 그 오정희 목사님의 그 한복 입고 그렇죠. 네. 목사님 양 목사님 양 목사님 이제 한복 입으시고 아기 한 세 살에서 네 살 정도 네. 되는 아기 우리 둘째 딸이 그 안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결정적인 네. 게 그거야. 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업하겠습니다. 그렇죠. 인터뷰. 네. 인터뷰 해야 인터뷰 하셔야 되고. 현수막 걸리죠. 현수막. 그날 그렇죠. 이제 현수막도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요거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네. 풍선 해야 되죠. 풍선. 풍선 날려야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하니까 3m밖에 안 날아가겠지. 올라가고. 자, 내리세요. 풍선이 뭐 3m밖에 안 날아가겠지만. 네, 네. 네. 풍선도 날리고. 네. 뭐 병아리 좀 몇 마리 사다가 좀 아니 풀어놓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3시쯤에 그래서 네. 기념 사진도 좀 찍고 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기념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3시 정도에 오시면 됩니다 맞춰서 네. 재밌겠네요 네, 네. 오픈식 10월 3일 예, 토요일 예,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좀 이제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죠. 네. 이제 이 장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네.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떻게 할지 그 방안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복음이다 녹음이 매주 수요일 8시 저녁 8시에 네. 늘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공개 방송이죠. 네. 네. 방송 늘, 공개. 이제 공개 방송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밖에 하듯이 해서 늘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내가 복음이다가 있고요. 네. 저 수요일에 네. 학원 가야 되는데요. 자, 새로운 멤버를 구합니다. 네, 내가 복음이다에서 새로운 멤버를 패널을 맡겨요. 패널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밖에 계신 분들 중에 신청받습니다. 지금 네.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티오가 났어요. 티오가. 상의 없이 수요일이라고 난 페이스북에서 봤어. 공부. 수요일 수요일에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아, 네. 옮겨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또. 아니요 괜찮아요. 수요일에 옮기면 돼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옮기면 되지 왜 말을. 아 그만큼 이제 좀 서러웠다. 뭐 그래. 나도 여기 페이스북에서 공지를 이렇게 본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니 우리가 방이 많아가지고 네, 헷갈려. 이게 어디다 올렸는지. 네, 헷갈려.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 운영방에 초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이제. 나는 그냥 그 뭐 이렇게 우리 기획 운영방에다가 네. 혼자 여기 카타콤에 와가지고 막 고생하잖아요. 네. 항상 말을 해요. 나 오늘 고생했다고? 막 못 지냈다, 힘들었다. 아무도 대꾸 안 해. 아무도 그냥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상처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 넘어갔구나.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딱 열심히 막 한 다음에 나 힘들었다 막 한단 말이야. 너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럼 그건 말이라도 있어야지. 나는 아예 보지를 못하는데 정보를. 익숙해져야 돼. 뭘 익숙해져야 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 못 견디면은 티오가 나는 거야. 티오가. 왜 갑자기 속마음 대방출을 해? 나한테 전혀 관계없는 짓 같은데. 아니 저희 네. 사실 참 감회가 새로운 게요. 저희 한 1년 전만 해도 네. 우리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했던 유리 멘탈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많이 올라왔어. 강화가 많이 올라왔어. 엄청나네요. 그저께 누가 이제 커피 만들고 네. 있는데 네. 커피가 맛이 없다고 네. 네가 커피 맛을 아냐고 커피 네가 개뿔 뭐 아냐고 갑자기 왜 그래요? 그래요? 그러게 잠깐 미쳤나 봐요 제가 요즘에. 확실히 어떤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는 아멘. 야, 이건 진리인 것 제가 같습니다. 제가 공사하면서 이 소방 건물주 관리소장 아 진짜 인간들이야 진짜 쓰리 컴보네 삼일체 삼일체 아 웬만하면 되시지 않아요. 필요해요 이제. 닥쳐. 네. 아, 네. 아무튼 네. 아, 네. 아 웃느라고. 우리 별의별 사담소도 녹음 있죠. 네. 매주 네. 목요일 날 오후 8시 네.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 예. 네. 내가 복음이다는 수요일 별의별 사담소는 8시. 예. 이번 주에 첫 녹음 했고요. 네. 예. 그 저희가 대부분 내가 복음이다하고 별의별 사담소하고 같은 날 녹음했었어요 전에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밀렸죠. 피곤하게. 보통 별의별 사담소 시작하는 시간이 밤 9시. 응. 보통은 아니 10시지 보통. 10시. 10시. 네. 그러니까 뭐 끝나면 뭐 12시 넘는 건 기본이고 네. 1시 넘어서 갈 때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꼭 와서 같이 와서 저녁은 먹어. 그렇지. 그러니까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아니 제가 최근에 그 사담소 할 때 네. 되게 막 힘들어했잖아요. 네. 와가지고 하루 종일 공사하고.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내가 복음이다 녹음하고 네. 사담소를 녹음하는 거예요. 그럼 네. 11시쯤 되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정말 방송을 하면서 막 진짜 졸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사담소 녹음할 때 에피소드 한 두 개 정도씩 녹음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에피소드 한 중간 정도 지나가면 신도사 눈빛이 풀려요. 네. 그때부터 이제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네. 이번 주 처음 녹음해보니까 네. 네. 기다리지 바쁘게, 않고 기다리지 않고 최저의 컨디션으로 하니까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랬어요? 네. 그럼 이제 좀 재밌어졌나요? 예, 네, 굉장히 즐겁게 굉장히 즐겁게 녹음했고요. 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사담소가 이제 앞으로는 저희 계획으로는 네. 일주일에 두 개씩 올라갈 계획입니다. 역시. 오, 그래요? 네. 여기 스튜디오가 생기니까 확실히 이제 능률이 네. 올라가네요. 예.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아니냐? 다시 네, 수요일 목요일은 이렇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네. 저녁 8시에는 네. 카타콤 시네마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카타콤 시네마가 이제 무료로 네.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네. 진짜요? 결정된 네. 거예요? 예. 결정적으로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지나간 영화들 네. 또는 또 다시 보고 싶은 영화들 그리고 또 좀 의미가 있는 영화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선별을 잘 해가지고요. 이제부터는 무료로 예,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다 무료로 하면 신도사님 월급은? 아, 무료인데 이제 음료는 기본 이제 사서 드셔야죠. 네. 커피 팔아서. 방문객은 네. 어디로? 카운터. 어, 그렇지. 예. 네. 카운터로 가셔서 차를 한잔 마시고 영화 뭐야 상영하시면 됩니다. 관람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떤 영화를 상영을 해야 사람들을 네. 잘 모을 수 있느냐. 네.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감론을 박이 좀 있었어요. 네. 네. 블록버스터로 해야 사람들이 온다. 네. 아니다. 명화를 해야 사람들이 온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 주마다 영화를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영화 다음 주에 이렇게 상영할 영화는 제가 이제 선정을 한 네. 찰리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 네. 아, 명작이죠. 네. 네. 네. 명작인데. 네. 사실 이런 영화 근데 재밌기도 해요, 사실. 네. 네. 찰리 채플린 영화가 되게 코믹하고 재밌기도 한데요. 요게 옛날 그런 화질이 아니에요. 이게 리마스터. 네. 올해죠, 올해. 네. 올해 리마스터링이 돼서 HD급 화질로 블루레이급 화질로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제작은 1940년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거의 70년이 지난 영화예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네, 할아버지. 아, 그렇죠. 근데 70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70년 전에 만든 영화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대사며 이런 게 네. 상황을 어떤 빗대는 어떤 뭐 네. 내용들.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너무 똑닮았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저도 다시 볼 예정이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최소 10명을 잡았습니다. 네. 관람객. 네. 우리 빼고 우리 빼고 예, 순수 오시는 분들 10명을 잡았는데 그래서 영화 선정을 이제 해서 네. 10명을 10명 못 채웠다. 못 채울 경우에는 이제 사비로 지갑을 털어서 아니 그 고른 사람이 고른 사람이 영화를 고른 사람 영화 선정한 큐레이터가 아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 아무도 안 왔다. 그러면은 이장님이 10명치 그 차값을 계산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애가 둘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누구 하실래요?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날 봐? 다음 주는 목사님 하실래요? 양 목사님 하시죠. 네. 네. 다음 양 목사님은 분명히 뭐 배너나 아니 재산선전 뭐. 하시죠. 아 저는 이렇게 하려고 영화를 네. 보고 네. 짧게라도 그 네. 영화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렇게 영화를 해설해주는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네. 전달해드리는 영화를 보다 혹시 끝나요? 이렇게 딱 끊고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나요? 그럼 맞을 것 같고 네. 그건 아니고 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스크린하고 네. 스크린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네. 200인치나 되는 스크린에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또 스크린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진짜 좋더라고요. 네, 200인치 이 FHD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 원래는 제 욕심은 4K를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정 나왔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이 기획 운영진들의 수많은 질타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HD 사실 근데 네. 4K로 가도 그거를 그 콘텐츠가 없어요. 네. 소스가 네. 없어요. 4K를 틀 영화들이 없어서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4K를 받아들여 준다면 네. 차를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했었거든요. 실제로 네. 차를 내놨었죠. 네, 실제로 내놨었죠. 그 차 말고 진짜 차 타고 타는 차. 네. 차. 네. 제 차. 네. 네. 자동차. 제 차를 내놓고 내가 그리고 간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수익금 나랑 쉐어해달라. 요걸로 가려고 그랬는데, 야, 이 반응들이 너무 싸늘해서. 네. 네, 어쨌든, 예. 카타콤 시네마. 네. 매주 금요일.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신 분들. 네. 할 일 없잖아요. 금요일 저녁. 금요일 불금을. 카타콤과 함께. 네. 네. 여기 또 오시면은. 네. 또 다 솔로들끼리 이렇게 그렇죠. 끝나고. 네. 이렇게 한잔, 아이고. 커피 한잔 하러 갈 수 있는 거고. 커피 한잔 하러 가면서 또 이게 또 왔다 갔다 뭐 이게 보리 음료를 원하시면 네. 뭐 제가 어떻게 한번 맥콜은 안 됩니다. 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떤 선남선녀들의 어떤 만남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어떤 그런 것도 살짝 기대해보고 네.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토요일은 사실 아직 그 정해진 그러니까 고정적인 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대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크니까. 네. 네. 토요일은 대관 사업을 해서 여기를 어떻게든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 대관 하실 분들 네. 대관이나 어떤 행사 같은 걸 좀 카타콤 장소를 빌려서 하고 싶다 예. 네. 여기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다 있어요. 다. 영상, 음향, 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소모임 하는 모임이 있다. 네, 소모임도 예, 괜찮고요. 소모임도 괜찮고요. 네. 뭐 우리가 뭐 같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 예, 그러면 그런 분들도 대관 가능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토요일은 약간 이제 번개, 또 저희 내복단 번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 네. 이런저런 번개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번개 장소로도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네. 토요일은 좀 비워놨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주일, 네. 일요일, 네. 주일은 11시에 카타콤 예배가 있습니다. 네. 네, 카타콤 예배가 있어서 11시부터 한 12시 반 정도, 반, 1시간 네. 반 또는 뭐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보통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목사님 그 카타콤 예배 양희삼 목사님 설교를 팟캐스트에 계속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네. 한 30분 정도로 네. 목사님 설교가 길다는 민원들이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사실은 네, 네, 저한테. 네, 네. 네, 근데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많이 안 드렸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길다. 안 팔리는 설교를 했죠 지금. 그럼 뭐 이번 다음 주부터는 뭐 이렇게 뭐 복 뭐 복 받고 성공하고 네. 부자 되고 이런 설교로 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교가 길어지는 거는 네. 지금하고 컨셉이 안 맞아요. 짧게 해야 돼 설교는.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까지 왜 이렇게 길게 된 건가요? 지금까지는 네. 니네들이 미웠어. 아, 붙잡아두고 싶었다. 네. 고통받게 잡아 돌렸구나.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장소도 생기고 했으니까. 네. 왜냐면 그 전에는 좀 많이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제는 또 이렇게 영상이든 올리려고 네. 하면 네. 좀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체 편집을 조금 네. 이제 하셔서 네. 이제 좀 이제 축약되는 거죠. 설교가 어떻다는 걸 내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이 설교다. 그렇지. 내일 들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오케이. 네. 기대해 보면서. 네. 요것도 저희 이제 팟캐스트에. 네. 동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와우. 무려. 제 지금 캠코더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네. 캠코더 후원 빨리 해주시고요. 네. 우선은 제 그 고프로로. 고프로로. 네. 제 고프로로. 4K로 촬영을 하지만 720p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왜 4K로 촬영해? 네? 낭비 아니야, 낭비? 아니, 그게 4K로 그냥 써보고 싶은 거야, 써보고 이제는. 싶은 거지, 4K로. 네, 아무튼 4K 성애자. 네, 아무튼 그래서 예, 고프로로 촬영을 해서 네. 예, 이제 매주 예, 30분 정도 해 가지고 올려 드릴 예정이고요. 네. 네. 네. 일단은 공식적인 어떤 행사는 이렇게 4개가 네. 계속 돌아갈 예정이고요. 네. 목사님 또 강의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가 이제 뭐 소그룹으로 한다든지 네. 강의를 한다든지 또 외부에 네. 그 김영민 PD 강의를 한다든지 네. 또 우리 출연하셨던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강의도 있고요. 네. 또 주일 아마 오후쯤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네.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그 한 사람 집회. 네. 예.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우리 서영선 목사님도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네. 말씀 묵상 선교회. 네. 그래서 이제 영원, 영생. 네. 요거에 대해서 또 강의 또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탁지원 소장님도 가끔 모셔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씩은 좀 네. 모셔서 2단 네. 특강. 네. 네. 요거 중요하거든요. 새로 나온 2단 제품. 새로 그렇죠. 신상. PPL. 신상. 네. 신상. 신상 2단 제품. PPL. PPL 좀 네. 해서 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미치겠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배향기 집회는 안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 네. 예배향기 집회를 네. 한 사람 집회로 예배향기 한 사람 집회. 요일은 한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주일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오후에. 주일 저녁. 네, 저녁 한 5시쯤. 5시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7시 안에 다 끝나도록 마치고 네. 식사도 하시고 네. 가실 수 있도록. 그럼 사실 그러면 주일은 좀 대관은 사실 힘들겠네요. 일단은 일단은 토요일로 몰빵을 해야 되겠네. 일단 뭐 주일날 뭐 그 카타콤 교회한테 대관료를 네. 받으면 되니까. 아, 예,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네, 내야죠. 네, 내야죠. 네. 네. 카타콤 교회도 네. 돈을 내고 사용을 하는. 아, 참 인정 사정 없는. 일단 없어 지금. 살아야 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산서 끊어 주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필요하나요, 근데? 네? 우리 등록된 교회가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요거는 정리가 되면은 월 스케줄로 네.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네. 예, 팟빵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우리 카페 네버 카페 네. 정리를 딱 해서 뭐 10월 그 월중 행사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네. 그거 참고해 보시고 네. 거기서 아 내가 여기 와야 되겠다 네. 하는 것들은 이제 골라서 오실 때는 꼭 누군가와 같이 예, 예. 네, 오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네. 부정기적으로 네. 특별한 스포츠 이슈가 있을 때 아 네. 이거 맞아 이거 얘기해. 카타콤 스포츠 네 아. 카타콤 스포츠 예 카타콤 진행됩니다. 스포츠 토토. 뭐 농담이고요. 일단 저희 그 국가대표 경기 국가대항전 경기라든지 네. 네.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EPL에 갔죠. 네. 네. 뭐 그런 축구 경기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스케줄이 없는 날. 네. 뭐 별다른 저희 스케줄이 없는 날은 네. 그런 이제 국가대표 경기라든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중계 네. 할 수 있는 것들은 중계를 같이 모여서 보면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모여서 보면서 이번에 한국 시리즈 갈까요? 네, 야구 네, 하시죠. 오, 좋네요. 가을 예, 가을 야구. 네, 가을 야구. 가을 야구도 시간 되는 대로 네.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그 밖에 이제 우리 TV가 또 한 대 있는데요. 네. 저희가 또 준비해 놓을 게 이제 그 보드 게임이랑 뭐 만화책, 책, 그다음에 플스 플레이스테이션 네. 뭐 게임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용료를 내시고 와서 네. 네. 만화책도요? 네? 만화책. 만화책 그냥 보시면 됩니다. 책은. 네. 네. 책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보드 게임이랑 아마 그냥 비디오 게임은 네. 콘솔 게임은 이용료를 내시고 할 수 네.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멤버십은 할인이 있다는 거. 네. 네. 네, 뭐 저희 준비한 내용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네. 우리 오늘 밖에 네. 네, 그 방송 이제 광고했더니 들으러 오신 분들 몇 분 계셔서 네. 한 열 분 정도 계시는 것 같네요. 모셔서 네. 한두 분 정도 모셔서 좀 말씀 듣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러시죠. 커플 형제 자매들이 오셨어요. 처음 뵙는데. 네. 네. 우리 오셔서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가 아니라 다른 얘기보다 그냥 방송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이런 얘기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뭐, 예, 근데 지금. 이게 뭐 사전에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막 녹음하다가 막 아, 들어오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팟캐스트지. 이것이 팟캐스트다. 네. 네. 없으신가요? 우리 저기 원균 형제. 과원균. 이분 네. 이분은 이제 페북러죠. 페북러. 페북에서 제 타임라인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계신데 한번 뭐 잠깐 들어오시죠. 네, 네. 들어오세요. 네. 마이크 신도사님 마이크 하나 더 해줘야 되잖아. 들어오시죠. 네, 돌리시고 네, 땡기시고. 네, 환영합니다. 오늘도 왜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결혼식 갔다 오셨다. 결혼식장. 여기 앉으면 되나요? 네. 요거 네. 네. 까만 부분에 대고 예 네, 말씀. 가까이 좀 가까이 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내복단에서는 야매학사 유한군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은근 긴장돼. 이거 진짜 긴장되네요. 이게 뭐라고. 예, 내복단에서는 야매학사 유한군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곽원균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야매학사? 예. 음악하는 악사인가요? 그 악사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네. 너무 야매여가지고. 아 야매, 야매. 야매 악사. 네. 저는 뭐 야매 때 이런 거. 죄송합니다. 실제로 신도사의 이 색드립을 이들이 굉장히 뜬금없네요. 네. 뭐 소개를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예, 29이고요. 네, 내년이면 30입니다. 아 내년에 30. 네. 지금 출판사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페북에서 저도 저의 지분도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네. 굉장히 격하세요. 뭔가 페북의 헐크다. 항상 이렇게 분에 차 있고. 아 그런가. 그렇죠. 근데 저는 이해해요. 의로운 분노. 충분히 이해해. 왜냐면 이 시대가 우리를 양목사님은 이해하시지. 양목사님도 비슷하거든요. 양목사님은 인크레더블 헐크. 여기 네. 그냥 헐크. 네. 네. 아, 이렇게 페북을 즐겨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친구가 없어요. 뭐야? 손님 불러다 놓고 친구가 없다는 뭐야? 정답? 네. 방송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저는 14년 1, 2월 정도쯤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시작할 때쯤. 초반이네요. 예. 어떻게 알고 들으셨어요? 그냥 기독교 팟캐스트 있는지. 원래 팟캐스트를 즐겨 듣다가 몸수로. 근데 시작했었죠. 저는 궁금한 게 그 별의별 사담소는 왜 끊으셨나요? 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 이장님이 있어서 정면에 있어. 정면. 자, 지난주 방송 뭐였어요? 지난주 주제. 이거 봐. 끊고 있어 지금. 그 이번 주제가 푸처앤서. 오, 들으셨네. 나보다 낫다. 방송에 대한 소감이랄까, 그간 방송을 들으시면서 뭐 본인에게 어떤 뭐 그랬는지 좀 그런 얘기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 넌 없었겠지 뭐. 나도 없었는데 뭐. 아니 원균 형제는 내가 보니까 스타일이 굳이 변화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워낙 스타일이 그랬어서. 뭐 사실 그래도 뭐 또 본인의 삶에 어떤 이런 영향이 미친 게 있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는 그 설교를 듣거나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듣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생각을 할 때 이게 진리에 맞는가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고. 난 이런 은혜로운 뭐 질문 대답 말고 제일 별로였던 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제일 별로였던 회차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이거 아닌데? 이건 나와 나와의 어떤 노선이 이건 진짜 다르다. 이거는 이거는 이거 아니다. 이렇게 이건 아니었다. 딱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나가시면 되시고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나와야 되거든. 분량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여기 더 이상 분량 나올 게 없는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렇다면 또 다행인 거네요. 네. 축하 메시지 같은 거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타콤 개구했으니까. 선생님 거에 대해서. 네. 자주 오실 건 어디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댁이 어디세요? 은평구. 아 가깝네. 가까워? 네, 서울 서북쪽 끝입니다. 서울이면은 다 가깝죠. 우리 집 남양주 수동인데. 네, 말씀하시는 순간, 네 우리 저기 주영준, 네, 내복단원님 오셔서, 네, 네 우리 멤버 체인지, 멤버 체인 여기까지 보내드리고, 네, 인사하시고 가시죠. 네, 네. 끝 인사.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네. 멀리.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자카르타. 미국 미네소타로 가셔야 되는 네. 그 직항 네. 비행기를 포기하시고 굳이 스탑오버를 걸어서 네. 카타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카타콤 땅밟기를 하고 가셔야 된다. 땅밟기? 그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네. 아 그런가요? 재밌는 건 네. 재밌는 건 가서 김덕일 교수님을 만나. 아~ 하필이면 또 그래. 네. 미네소타에 가시는 투어 주신 중이시네요. 카타콤 네. 투어.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인사 한번 먼저 하시죠.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내복단에서는 나이롱 싱어 주형준이라고. 네. 예, 자카르타에서 온 주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카르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 우선은 저 미국의 이제 백화점에 있는 옷들. 네. 예, 거기에 이제 생산이랑 그 다음에 모든 공정들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오도 관리하는 네. 예,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저희가 네. 아는 어떤 의류 브랜드들도 있나요? 뭐 자라도 있고요. 자라. 네. 뭐 에스프리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에 계신 분들이랑 뭐 타겟이랑 제이시페니 뭐 메이시 백화점에 돌아가는 것들 그런 식으로 중가 중서민층들이 사벌 입을 수 있는 옷들 네. 네, 그런 옷들 많이 그게 이제 그 자카르타에서 생산이 되는 거죠, 그게. 네, 자카르타에서 생산도 되고요. 네.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네, 예.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네, 네, 네, 네. 총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는 네. 옷들 이게 택 보면은 네. Made in 인도네시아로 쓰여 있는 것들은 우리 주영준 내복단원님이 네. 관리할 네. 확률이 좀 있다. 네, 네, 네. 네. 오늘 저희 방송은 저희 또 멀리서 네. 늘 또 후원해 주셨던. 네. 네. 그 후원자 중에 또 한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오늘도 약간 츤데레처럼 네 오셔가지고 봉투 하나 휙 던지고 네. 그것도 달러로 남자 달러로. 네, 아무튼 네. 저희 방송 어떻게 듣게 되셨나요? 아 예, 저는 그 페이스북에서 맨 처음 봤고요. 네. 네. 그 어떤 분이 그때 그 목사님 그 유모모 목사님께서 네. 유기성 목사님 네, 네. 네. 그 목사님께서 네. 어떤 분의 동영상 같은 걸 이제 포워드가 아니라 이제 공유를 하셨는데 네. 그 거기에 가 보니까 내가 복음이다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방송 3회차인가 네, 네. 네. 네 그때 그거 보고선 이제 처음부터 듣게 됐는데 네. 예, 제가 너무 좋은 말씀도 좋으시고 참 너무 감명 깊 이렇게 들어서 저 아내랑 같이 네.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또 저희 공식 질문 들어가야죠. 네. 아, 여기도 은혜로운 그러니까 뭐 우리 느낌이야. 공식 질문으로 아. 예. 내가 복음이다 에피소드 중에 이거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었다. 이건 아니었다. 이거는 내가 가진 어떤 신학적 노선과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 네. 사담수는 참 많을 텐데. 네. 자, 여기서 이제 네. 내가 복음이다 없으면 사담서라도 넘어가는 걸로. 네. 근데 뭐 그 각 주제마다 네.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네. 참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나와 있던 그런 그 성에 대한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네. 네. 네. 네. 네. 뭐 이렇게 나쁘다 뭐 아니다 이런 거 아니면 뭐 뭐랄까 그렇게 제가 어떻게 아니 안 좋았던 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 괜찮고 좋았어요. 네. 그러면은 뭐 어차피 지금 여기 다 우리 멤버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고 있는데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 또는 주제? 이런 거 네, 지금 솔직히 저는 바이블 인사이트 들으면서 네. 목사님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닌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성경책 많이 잘 못 보기 때문에 네.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알려주시는 그런 구약시대 얘기들 네. 좀 넓게 가서 네. 그다음 뭐 신약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해주셨네. 그렇게 이제 좀 성경에 대해서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네, 네. 알 수 있게끔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약간 성경에 대한 그 방송을 날로 먹겠다. 저 후원금이 있냐. 감히 그러네. 그러네. 아이고 아이고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날로 먹겠다. 여기 충분히 익혀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네. 여기 회로 안 드신다고. 만숙이네, 만숙.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저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네. 후원자 한 명이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시죠? 네. 우리 주주님께서 오늘 네, 네. 참석해 주셨고요. 네. 네. 오늘 그러면 언제 출국하시나요? 아, 내일 10시 40분 비행기로 갑니다. 네. 네. 바쁘신 네. 와중에 참 들려 주셔 가지고 너무 좋아서요. 네. 네. 네,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눈에 선해가지고 네. 커피도 마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커피 마시고 중요한 네, 커피 맛있습니다. 커피가 맛있다. 네, 네. 아, 또 이렇게 또 방송까지 또 저희가 뭐 사전에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네. 지금 계속 밖에 계신 분들이 아무나 네. 찝어서 계속 네. 드려 보내는데 또 용기를 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네. 인사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 은혜. 은혜라도 한번 들어오세요. 우리 들어오세요. 이야기 좀 해. 우리 은혜가 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네. 우리 약간 어벤져스의 스칼렛.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가 온 줄 알았어. 되게 새롭고 예쁜 자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서 누구지? 잘 보니까 은혜야. 깜짝 놀랐어요. 은혜로웠어요. 네. 진짜 블랙 위도우인 줄 알았어. 네네. 은혜야, 너가 안 들어오면은 우리 방송이 마초 방송이 되기 때문에 자매 한 명이 필요하다. 들어와라. 들어오세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갑자기 다소곳해졌어. 하던 대로 해. 네. 아니 원래 좀 그래 근데. 우리 김은혜 양이 별명이 있어요. 네. 제 별명은 아시잖아요. 그 설명충. 설명충. 제가 이제 내복단이나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네. 하도 설명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설명충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 은혜 자매의 별명이 이제 질문충. 아 그래요? 진짜? 갖고 어떤 저의 어떤 신봉자. 네, 신봉자죠. 별로 그렇진 않은데요. 아니 신봉자고. 왜 그러냐면은 부인 따윈 필요 없어. 그리고 제가 이제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저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네. 지명 오빠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정도의 어떤 나의 신봉자가 맞네. 신봉자다. 네. 어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신봉자의 정의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예교 그 텔레그램을 보면은 네. 신봉자들은 따로 있어요. 이름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누구지? 준호 오빠나. 그렇지. 그런 분들이 강국장 신봉자. 그런 인간들. 그런 분들. 그런 유의 인간들. 저는 그냥 네. 검색하기 귀찮아서 물어본 건데 네. 대답을 검색하기 귀찮아서. 그러니까 나를 그냥 검색기로 쓴 거야. 그냥 네이버로 썼다. 네이버와 구글로 그냥 썼다. 검색해야 되는데 어쩐지 그래서 막 나는 또 아는 척하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막 얘기해주지. 후구 잡혔네. 아니 근데 그리고 뭘 네. 질문을 하면은 네. 되게 설명을 잘 해줘요. 되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제가 나는 진짜 진지하게 대답을 원하는데 네. 그러니까 헛소리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아, 그치? 막, 예. 막 이렇게 말장난하고 나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 누군지 알겠어.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자체 필터링하고 이제 대답해 주는 사람들 것만 보죠. 그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셨나요? 저는 네이트온 판에서 네. 아, 판 제가 또 판에 또 올렸었거든. 판녀네 판녀. 네. 판녀. 되게 비하하는 네.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아니. 나 판녀 난 좋아하지. 네. 하여튼 근데 거기서 뭐 약반 기독교 방송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제목이 그치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궁금해서 원래 저는 기독교 그런 건 잘 안 보는데 네. 봤는데 거기서 막 크크크 막 이렇게 동영상에 크크크 막 있고 네. 막 되게 네. 아주 조심스럽게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막 기독교에 대해서 깔만한 내용을 정말 잘 까더라고요. 깔기 합당했다. 합당하게 깠다. 네. 되게 속이 시원하게. 나는 차마 말을 네.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까도 될까. 사이다. 약간 사이다가 있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들으셨구나. 네. 그럼 언제 그러면 거의 초반기네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죠. 네. 보통 한 거의 1, 2회 1월, 2월 겨울 때쯤인데 그때가. 네. 그 우리 은혜자매가 보면 네. 조용해. 네. 그런데 자기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조곤조곤. 네. 그렇다면은 제일 별로였던 에피소드. 아 근데 저는 별로였던 에피소드는 사실 기억이 안 나고 네. 정말 좋았던. 그러니까 다 좋았는데 네. 그 중에 진짜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뭐 네. 어떤 거? 그게 이제 그 누구시죠? 그 감독님 있잖아요. 영화 감독님. 허원 감독님. 허원 감독님 있었고 우리 김재환 감독님 계셨고. 코바데스하고 네. 아유레디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아유레디. 네. 허원 감독.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그래요? 네. 네. 그 목사님이 저는 사실 감독님이 목사스러웠지 뭐 방송에서는. 아니 저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네. 그 모세가 이끄는데 네. 백성들이 자꾸 막 딴 생각하고 네. 네. 모세가 잠깐 올라갔을 때 그 네. 자리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고 네. 그게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안 준다고 화내고 이런 게 네.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서 그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 갔을 때 네. 네. 네. 뭐 이렇게 후원금 잘 안 들어오고 네. 그거에 네. 대해서 네. 막 모세 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들이 불평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아 맞아 기억나네요. 네, 근데 네.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대입을 하니까 되게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백성들을 이해했다. 네. 2년 동안 방송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이해했다. 네. 어쨌든 우리 은혜자매 또 뭐 할 말씀 있나요? 아니 뭐 저는 이제 우리 은혜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네. 그 자기 색깔이 있어요. 아 그렇죠. 캐릭터 확실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어찌 보면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이기도 한데 네. 뭐냐면 우리는 교회가 너무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획일화시켜요.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순응적이고 소위 말해서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순응적이고 체제에 순종적인 사람을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그 색깔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네.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서는 아, 참 괜찮다 보기 좋다. 네, 캐릭터 확실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공동체 안에도 좀 특별한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좋다. 네, 네. 왜 웃고 계세요? 방송 여러 번 듣고만 있지 말고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기록을 남겨서 우리 카타콤 라디오 공식 사관으로 사관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거절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당황했어. 신목사님 당황했어. 자, 확실한 캐릭터야. 자, 나가시면 되고요. 네. 인사하고. 네. 네, 인사해 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 마지막 한 명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조 씨. 네. 오랜만에 우리 조 씨 한번 불러서 근황 결혼 근황 얘 지금 밖에서 지금 레고 만드느라 정신 없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네 네. 오랜만에 뉴질 백수 네. 네. 이제는 뉴질 품절남 네. 조 씨 나왔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가까이 좀 대라 마이크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조 씨가 이 하차한 이유로. 네. 하차한 이유로 거의 한 얼마나 됐죠? 하차한지? 한참 됐죠. 꽤 됐나요? 네. 네. 뭐 5월에 결혼을 했죠. 네, 5월 24일이요. 네, 5월 24일. 일요일. 예? 네? 일요일 날 했어요. 아, 디테일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어때요? 지금 그러면 이제 신혼 4개월 차인가요? 4개월? 네, 4개월 차 보여주죠. 네. 네. 갖고 어떤가요? 네. 좋아요. 역시 사람 안 변해. 아, 이 단답식의 이 어떤 대답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 씨가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나요? 일단 아까 저희가 닭을 먹었거든요. 네. 닭이 달려들질 않아. 아. 아, 네. 그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서. 아, 그런 거예요? 네. 여전히 이번 주에 닭을 좀 많이 먹었어. 아, 이미 주에, 이미 차고 넘치게 먹었어. 치사량을 넘었다 이거네. 네. 우리 조 씨가 지금 뭐 방송에서는 하차했지만, 네. 그 내복단에 그 또 아직 직책이 하나 남아 있죠. 네, 네, 그렇죠. 우리 닥쳐단. 닥쳐단. 네. 네. 닥쳐단 단장이신데, 예. 단장님이신데, 네. 조만간 제가 그 첩보를 하나 입수한 게, 네. 조만간 치킨 번개가 대대적인, 네. 네. 대대적인 치킨 번개가 있을 예정이다. 네, 네. 어디서요? 카타콤에서. 아, 카타콤에서. 네, 카타콤에서. 네. 그 예전에 한번 아이디어를 조 씨가 냈던 건데 모든 종류의 브랜드의 닭을 다 시켜서 동시에 시켜서 품평에 빨리 오나. 누가 빨리 오나. 누가 빨리 오나. 빨리 오나. 그다음에 맛이 어떤가. 네, 무게도 재나요, 혹시? 무게요? 아, 무게로 재요. 무게는 맛만 있으면 되지. 맛만 있으면 되지. 맛만 있으면 된다. 네. 그래서 포장 디자인 품평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포장이 뭐 중요한가요? 아, 중요하지.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뭐 별로 네. 안 중요해요. 맛만 있으면. 아, 그래요? 맛만 있으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 같은 것도 좀 네. 무의 신뭐 신선함, 사카린 함유량 이런. 네. 네. 그런 거 이제 좀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언제쯤? 10월에 한번 해야죠. 네. 10월에 네. 네. 하게 되면요. 하게 되면 10월에. 네. 네. 맥주는 알아서 텀블러에 갖고 오시고. 내가 지켜볼 거야. 요즘 뭐 어떻게 그 가장이 되셨는데. 네. 어떻게 가장의 역할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가장은 제가 보기에는 짝꿍이고. 네. 아니 뭐 직접 본인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네. 같이 잘 하고 있어요. 네. 아, 같이 네. 서로. 우리 또 물어봐야죠. 2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2세 계획. 현 정부 그 분이 네. 안 바뀐 이상 한국에서 자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에서의 자녀 계획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아이들 그 생산량이 네. 생산량 되게 적잖아요. 네. 이게 다 누나 책임도 있다. 아, 그러면은 뭐 엄마 언제쯤 하냐? 그러면 3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조씨 2세를 조씨 주니어를 보려면은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죠. 그러다가 그 본인이 지금 쌍둥이인데 기루랑 네. 네. 쌍둥이를 낳고 싶은 생각 있나요? 남자 여자면 달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일환성. 같은 남자면은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여자. 같은 여자면 괜찮아요. 네. 아, 본인의 어떤 경험상 네. 같은 남자 쌍둥이는 안 된다. 학원에서도 보면 네. 남자애들 보면은 어떻게 키울까 막 이런 고민도 들고 있네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 게 네. 밖에서 짝꿍이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아, 흔들고 있어요? 아, 우리 네. 네. 짝꿍이 와, 제가 짝꿍도 같이 모시려고 했는데 네. 안 들어올 게 거의 100%이기 때문에 들어오실래요? 지금 레고 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카타콤 공식 1호 커플일 뿐더러 부부죠, 부부. 네, 네 부부인데 이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은 걸 얻었어요. 그렇죠. 네. 네. 거의 뭐 네. 유일무이한 수혜자다. 네. 아직까지는. 아네 오늘 뭐 조 씨까지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조 씨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네. 네 초대해서 아, 저 코소리 내지 마, 다스베이더. 네. 이 소리였어? 네. 비염의 소리.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네, 인사하고 네. 저희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그 마지막으로요. 네. 그 제가 어제 우리 영화 번개하면서 네. 오신 분들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방명록 같은 걸 이렇게 좀 받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메시지를 적거나 그러진 않지만 저희 그래서 소식도 좀 나누고 뭐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보는데 네. 이제 우리 장소 생기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마음 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좀 방문으로 네. 해주시면 좋겠고 기도원에 300 용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에게는 500명이 필요하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카타콤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용사 이런 거. 카타콤에 네. 500 호갱. 그건 더 안 되지. 아 그런가요? 500 물주? 물주. 아, 물 빼고 이거 하시죠. 네. 주주. 주주. 네, 주주. 500 주주. 500 주주. 네. 왜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 다 그 지분이 있으세요. 그렇죠. 실제로. 네. 네. 네. 네. 다 그분 뭐 땀으로 녹아 있는 계신 분들도 있고 네. 있으시고 또 피로 다치셔 가지고 피로 물들이신 분들도 계시고 다 지분이 있으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500 카타콤의 500 주주. 네. 네, 있기를 네.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네. 네 오늘 카타콤 특집 2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2시간 동안 진행했고요. 네, 오늘 밖에 또 와주신 분들 예 감사드리고 오늘 첫 방송 공개인데 네. 또 와주셔서 감사. 맨 처음에는 아 6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좀 아 이거 쓸쓸하겠다. 뭐, 오늘 아침에 광고 올려가지고 오길 바라는 것도 네. 토요일인데 네. 다들 자기 약속 있을 텐데 네. 토요일 아침에 우리 방송 공개하니까 오세요 하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네. 다음 주는 기대해봐도 될까요? 다음 주는 뭐 저는 뭐 꽉 채운다고 봅니다. 아, 네. 야 수요일인데요? 아 수요일이야? 아, 수요일 아니야? 그렇죠 수요일이죠. 그러면 지혜는 올 수 있어.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 후에 네. 예, 카타콤 특집 예, 여기까지 좀 뭐 거의 보고였죠. 보고 방송. 예, 브리핑 방송. 브리핑 방송 예,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정규 방송 53회로 네. 예,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듣느라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